react faster. You will need that. 난 더블 빛의 커플 플레이버 튼을 누르고 마이크 속으로 쏟아본 눈이 색 덩크 썩은 래퍼들의 기세 꺾을 이들이 본 건 슬럼프 속에 빠진 나란의 부러움 앞으로 남나로 관한 네 상관 달라 내 인생은 아름답지 않아 말이 와나 혔다 깜빡 들어갔다 나온 18 그래 니들이 손가락질할 척 과자 나는 한이 많아 호나 참아 인내는 내 trunk 그 속에 나를 가두어 계속 달려 never 멈춰 내 별명평 Forrest Gump pump it up and run fuck it go on 힙합은 내 발판 그걸 밟고 위로 jump 발캄포 flow 발사 준비 완료 I'm ready to go 니들이 못할 말 난 써 종이 위바라 용기 있어 MC로서 도리를 지켜 두렵지 않아 결과 이미 난 사회 가치가 motherfucker